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감 소식의 신혜입니다. 5월 1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벌어진 지역 케이블 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불방 사태와 관련된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익산 지역 모 케이블 방송에서 시민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방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실 베라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25일에 익산 케이블 방송국에서 익산 지역 공동체에서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시민 제작 프로젝트 익산을 말한다에 대하여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민영상동호회 영상바투 그리고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방영을 못해준다는 것이죠? 제작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네. 방송사의 방송 불가 사유는 방송사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주제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규 제작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송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제작자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 제작 주체인 시민영상동호회 바투의 탁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네,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시청자한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주류 미디어로부터 소외됐던 일반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개방된 시간이고요. 주제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방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시청자가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방송을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방송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영상동호회 바투의 탁재용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패널로 출연했던 주부 김미영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제작 프로젝트 익산을 말한다에 패널로 참여했던 김미영입니다. 먼저 그 제작 프로그램 흥미롭게 참여했었고요. 상당히 신이 났어요.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주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해 간다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영되지 못한다고 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지역 방송 매체에서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네, 김미영 씨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을 통해서도 보장되어 있는 제도라고요? 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와 70조를 통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고요. 이 법조항은 2000년부터 방송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 채택료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익산지역 케이블방송국의 경우도 이 방송발전기금을 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성명서도 여러 개 발표되었죠? 네, 불방 결정 직후에 제작에 참여한 익산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익산 시민영상동호회 영상바투, 그리고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동 성명서를 우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퍼블릭 액세스 실현을 위한 전북 네트워크, 그리고 호남 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네. 그리고 전국 미디어운동 네트워크 등에서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해서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을 방해하고 지역 방송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방송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아, 전북 지역뿐 아니라 호남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방송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 방송사에서는 첫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네. 며칠 전에 방송사 명의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결과를 통보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문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이외에도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참여 방송이라는 본질을 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또 방송 편성을 요구한 단체가 비영리 단체가 아닌 특정 단체라는 점에서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할 목적, 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네. 본질과 다르다는 이야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답변이 있기는 있었군요. 네, 하지만 성명서 발표 시점에서 제작자 측에서 운영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운영위원들이 확실히 불방이라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베라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지역 방송의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감감 소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